여호수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제 이 정복전쟁을 마쳤어요. 1차적으로 마치고 이제 나머지 정리만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리를 승전보고서 혹은 정복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2장 전체는 1절부터 6절은 이제 동편 쪽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서 이겼는가, 또 7절부터 여기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서 이겼는가 하는 것을 왕들의 이름만 주로 나열을 하면서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당해 가야 되는 앞으로의 남은 전투, 23장 1절에 가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직도 싸울 날이 좀 남아있고 또 뺏어야 되는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앞을 보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다시 미래에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가자.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승리를 계속 해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몇 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특별히 1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런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면서 그 이름들을 나열해가고 있는데, 그냥 왕의 이름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전쟁이 아니고 엄청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쉽게 이긴 것이 아니고 힘들게 이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원인이 뭔가, 최고의 명령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지켜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이 왕들을 나열해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산왕 옥도 그렇고 또 이 시온왕도 내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2장부터 쭉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또 아이성 다시 한번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연합군들을 쳐서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 여호수아야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는 이길 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지요. 1절부터 6절은 동편에 거주했던 이 두 왕을 소개를 하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31명의 왕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총 33명의 왕을 쳐보셨다. 33명의 왕은 즉 말하면 33개의 도시를 다 또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것이죠.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 기록,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모리 지역을 통과해야 요단강 이제 동편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 왕들에게 시온이나 또 옥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약속을 할게. 포도원에 한 발도 안 들여놓고 너희들 지나가는 거기에 우물이 있어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만 갈 테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꼭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이 두 왕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요. 선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 시온 왕이 왕의 대로로만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21절부터 24절에 이스라엘을 그들이 선제 공격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했다. 또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바산한 옥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돌이켜서 바산길로 이제 올라가는데 바산한 옥이 일로 올라와 그러면서 자기 모든 군대를 이끌고 또 옵니다. 거기서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바산한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올라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할지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다 점령했다. 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랏 지방 바산 지역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요, 상당히 옥토입니다. 지금도 이 레바논 지역에 가면 이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위에 길랏 바산이 있는데 거기는 농사만 지면 잘 되는 옥토예요. 상당히 목초지도 엄청나게 좋고 이런 좋은 땅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동편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요단 동편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이 바산 왕이나 시온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친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선제 공격을 해오고 못 가게 막으니까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점령하라. 그래서 거기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은 또 다른 서편에 살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전투, 치열한 전투 속에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쳐서 멸하고 이렇게 딱 뭐 몇 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이 동편의 이 전투, 서편의 전투는 치열했어요. 특별히 동편의 전투는 치열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올라왔을 때 다 지쳐 있거든. 힘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이 뭔가? 뭐 하겠어요? 원망하다가 다 죽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3,550명 중에 3명 남았죠. 모세까지. 모세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죽는데. 자, 40년 동안, 38, 9년 동안에 60만 명이 죽으면 1년에 15,000명씩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적어도 50명의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원망하다 죽고 장사 지내고, 원망하다 죽고 장사 지내고, 원망하다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죽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지쳐 있어요. 훈련은 잘 받아왔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바산왕이나 시온왕 오기 쳐들어왔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들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싸우면서 가서 도단 땅을 건너갔을 때도 이들은 다 지쳐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먼저 가셔서 다 조성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게 오늘 이 1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인데 어쨌든 이 승전 보고서 요단 강을 건너서 점령했던 이 전투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구비구 역사 속에 도와주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이러한 승전 보고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복전쟁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승전 보고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력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철병거. 다른 나라든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로 된 칼을 들고 다녔더라. 이게 동문화하고는 이게 부딪혀봐야 철기 문화가 다 이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기를 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막 우박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뭐 허둥지둥 되다가 막 넘어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쉽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0일 왕 전체가 이제 패배해서 다 넘어졌는데 이런 이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간섭해 주셨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시대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섭리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온 우주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의 섭리의 역사로 계속 이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무슨 뭐든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예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승리케 해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고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격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져도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눈을 뜨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으면서 가면 이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원망이에요. 반복되는. 눈을 뜨면 원망.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그래서 메추라기 몰아다가 줘가지고 이틀 동안 그냥 막 이빨 사이에 고기가 막 그래도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또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를 돌려가면서 고생을 하게 하면서도 그들을 승리케 오셨는가. 지금 이 가나안 건너편에 사는 이 30일 왕, 또 더 많은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간증거리를 통해서 지금 두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2장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바산왕 옥이나 이 시온왕 이 옥을 또 시온왕을 쳐부순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마르 땅 건너는 가서 들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우리는 정신을 잃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승리해가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를 삼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해야 돼, 기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간 내 세월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요. 참 어려운 이 구비구비의 많은 고난들을 겪어오시면서 젊었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어르신들 이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40년의 모든 역사, 전쟁의 역사, 지금까지 왔던 역사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걸 기록을 못하고 왕의 이름만 기록하면서도 막 감격하는 거죠. 이 왕을 내가 쳐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왕을 또 쳐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다 역사라고 해요.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속에 구비구비 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미래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때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것인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듯이 분명히 미래에도 구비구비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분명히 다가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로 이겼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이겼다. 말씀의 법칙대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막 뱅뱅뱅 돌았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장사 지내고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래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또 뭐 불화로를 들고 왔다가 족장들 250명이 불에 타서 죽고 교만해 죽고 원망해서 죽고 불신앙으로 죽고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이 민수기서나 이 신명기서의 이런 이 역사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좀 달라지, 확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을 주셨고 2장부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듣는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다. 그리고 3장, 4장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원망하다가 죽었더라, 불평하다가 죽었더라,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고 그들이 실패는 하지만 다시 도전해서 이겼더라, 그들이 가서 쳐서 멸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사람들이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훈련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승리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원칙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말씀대로.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쳐서 멸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서 멸하라 그랬더니 여기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서 멸했다고 말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쳐서 멸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쌍하지만 죽이라. 그들의 생명도 내가 준 것이지만 그들을 죽이라. 생명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지만 죽여라. 이거를 안 하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그런 거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대로 두고 불태우라 그러면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교훈을 얻었거든요. 별것 아닌 것.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고 별거 아닙니다. 값으로 쳐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걸 숨겨놨다가 36명이 죽습니다. 아이성 전투 조그만 성에서 그냥 막 져가지고 대패를 하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야, 왜 말대로 안 하냐? 원칙에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건 너희 모르냐?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부터는 말씀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뭐 위대한 기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P&G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P&G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화학회사인데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쓰는 페브리즈, 또 도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인데 이 미국이 한참 불황일 때에 이 회사 제품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 났어요. 뭐 몇 개만 수거하면 되는데 회장이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소비자에게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그 회사의 원칙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으면 망한다. 그래서 그 불황 속에서 이 페브리즈의 이 임직원들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제품을 다 모아서 폐기하자. 다 보상해 주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서 다 회수합니다.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저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금도 이 P&G라고 하는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힘들어도 원칙은 지켜야 돼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원칙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리듬 체조에서 잘하는 분이 소년제라는 분이십니다. 아, 이분이 지금 메달은 못 따는 것 같은데 이 체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설명을 할 때 이 리듬 체조 할 때 뭐 곤봉, 볼, 뭐 후프, 뭐 이렇게 리본 이런 거 네 가지를 할 때 아무리 잘해도 기적적으로 막 이야 잘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칙이 있어요. 뭐 땅을 몇 번 두들기고 몇 번 돌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게 정해준 규칙 그게 있어요. 그거를 빼고 막 날아다녀도 0점입니다. 점수를 못 얻어요. 또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이 피겨를 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다녔다 0점입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회전을 몇 번 해야 되고 뭐를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하고 요거 몇 번 하고 그거를 딱 빼고 다른 거를 막 다 기절할 정도로 했다. 0점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셔요. 내가 아무리 막 천사처럼 잘 살아도 믿음이 없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삶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잘 살았다. 너는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내가 내 이름으로 막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 왜 그래요? 원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건 지킨다 하는 그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시간 약속. 사람과 신뢰잖아요. 나는 정직하겠다. 생명을 걸고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부지런하겠다. 이런 우리 어떤 삶의 원칙들을 세워서 그대로 잘 지켜가는 게 필요한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배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미만이었던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60살 다 됐어요. 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어 넘어져 뿐일 때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우상숭배하다 죽었어요. 모세에게 대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러면 죽는구나. 원칙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그들의 원칙이 딱 정해졌어요. 순종하자. 여호수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존경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자. 이것을 그들의 삶의 딱 원칙으로. 그래서 쳐서 멸하라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히 여겨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치는 그래서 계속되는 승리를 그들이 맛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원칙이 참 중요하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는가. 지난 8개월 동안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스스로 어떤 원칙들을 세우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뭐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려봐야지. 또 오늘 말마다 기도해야지. 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지. 또 십일조를 한번 철저하게 드려봐야지. 어떤 원칙들을 세웠으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탄의 계략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텐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원칙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훌륭한 원칙이 있어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할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훌륭한 신앙의 원칙들이 딱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제자리인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쓸데없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의 원칙들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원칙, 어떤 성경의 원칙들을 잘 해. 그렇게 지키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승전 보고 또 이 정복 보고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이 영적 전투의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제는 내가 뭐를 이겼고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해 가야 되는데 그런 승전 보고서를 많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확신해 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원칙들이 있어요. 신앙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놀라운 원칙들, 성경의 원칙들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승전의 기록들을 날마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